물가 풍경문이 정병. 고려 12세기 국보 92호. 인도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정병은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수행 생활을 하는 승려들이 마실 물을 담았던 휴대용 용기였다. 몸체의 어깨에는 물을 넣는 부분인 짧은 주구가 붙어 있고 병목 위에는 물을 따르는 대롱 모양의 가늘고 긴 첨대가 있다. 이 정병은 바탕금속인 청동을 부식시킨 초록색 녹으로 덮여 있다. 정병 몸체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늘어진 물가에서 헤엄치는 새들과 배를 탄 사람 등을 묘사한 물가 풍경 무늬가 표현돼 있다. 버들가지나 새, 배 등은 무늬대로 홈을 판 다음 0.5mm 굵기의 얇은 은선을 끼워 넣어 장식하는 은입사 기법이 사용됐다. 지금은 은선도 녹이 슬어 검게 보이지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어두운 바탕에 하얗게 반짝이는 은선이 이러한 풍경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을 것이다. 고려시대를 대표할 만한 섬세한 금속 공예품이다.